눈을 감고 순수한 의식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불어닥치는 뿌연한 게 속 불을 밝게 비춘 그 순간 순결하고 투명한 나라가 투영한 뚜렷한 그 형상의 혓바닥으로 그려가는 동안 불꽃같이 타들어가는 눈동자 그 눈동자는 운일의 은총과 구막을 후벼 파는 흉폭한 드럼라인의 수렁 안으로 흠뻑 빠져들어간다 주목하라 또한 절대로 주저마라 폭발하는 플로어 라임 범람하는 초감각적 가사와 몽상가적 발상의 확장 연상작용으로 형상화시킨 심상은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쳐나가 숨막히는 랩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라임들의 그 마인드맵을 그려내 흩어지는 음원의 소리는 무형의 손길을 부드럽게 떨쳐 표현의 바늘에 깨 허공의 헝겊이를 수놓네 brainstorming 그것은 인간의 커다랗고 복잡한 초상화 역사와 철학관의 총망라 언어의 조각하는 온갖 사람들의 천상만태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교만함을 고발하고 또한 사회의 못마땅함을 적나라하게 토로할 하나의 무기 누군가는 여기서 평안과 사랑을 찾고 어떤 사람들에겐 학교나 종교와도 같아 난 그들에게 포만감을 선사하러 왔다 내 목소리에 검은 독사과를 원한다면 쫓아와 내 손잡아 난 마치 노아 방주와 같이 노아 농수를 갈라내고 가서 예고비를 잡아 채또 한 단계 더 사납게 보효한다 혓바닥의 동작과 표현 감각의 날개를 달아 상상의 나래를 따라서 당차게 난 펜을 잡아 나간다 brainstorming 난 정지된 정신의 파도 위에 경직된 첫 시행을 던지네 거치게 그 소리에 파문이 번질 때 난 더 깊게 몰입해 brainstorming